네가 들어와 너는 나 숨길 줄 몰라 그대로 태만 두기만 해 내 맘이 내 말을 듣지를 않네 첫사랑이라는 게 첫사랑이라는 걸 어떤 나도 모르게 널 본 순간만 그래 Oh baby 몸이 빼빼빼 그대로 난 볼빨간 소녀의 마음을 근데 넌날 알아줘 Oh 마그레 마그레 마그레 소리가 맴돌 때면 그래 내게까지 속삭여 베베 손석 둘러도 돼 Oh baby 넓은 순간 내도 보러 이미 발그레